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영국 수상이 우리의 핵 위협을 운운한 것과 관련해서 2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. 최근 영국 수상은 국회에서 있던 자국의 신용 전략 핵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자기 나라가 러시아와 북조선과 같은 나라들로부터 실제적인 핵 위협을 받고 있다고 발언하였다. 영국 수상의 발언은 놀라움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다. 우리의 핵무기가 영국의 위협으로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. 핵 잠수함을 건조하게 쓰면 그냥 할 것이지 구실이 없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나라를 걸거드는 것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. 영국이 지난 1950년대 조선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것으로 하여 두 나라가 싸운 적은 있지만 그 후 우리는 허상 존중과 평등에 기초하여 외교 관계까지 맺었으므로 영국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. 우리가 영국의 핵무기를 우리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듯이 영국도 우리의 핵무기를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. 영국이 현 세대와 후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미국이 몰아오고 있는 극단적이며 실질적인 핵전쟁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해국제력을 다져나가고 있는 것이다. 우리는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여도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해국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.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.